같은 너의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겼네.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애를 써봐도 잊을 수가 없는 것. 낮이나 밤이나 나는 너만 보고 싶어. 사랑에 푹 빠졌나 봐. 사랑에 푹 빠졌나 봐.